안녕하세요. 정오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레이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아하 정오의 만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하 정오의 만나요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주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하 정오의 만나요를 이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아하 정오의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궁금하신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spmtv@spmtv.kr 또는 카톡 아이디 spmtv로 글을 보내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하 정오의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릴게요.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한 주가 가려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네요. 가장 마음이 편한 요일 금요일이죠? 왜냐고요? 내일은 마음껏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늦은밤까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금요일은 그렇게 쉼을 이어주는 날이니까 참 기쁜 날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비뇨기과 전문의 선우형식 의학박사님 모시고 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내분과 함께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나오셨는데요. 의상도 아주 세트로 잘 너무너무 아름답게 맞춰 입고 나오셨네요.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아내분을 챙기시는 모습에서 제가 참 따뜻해지는 그 마음을 느껴요. 행복하시죠?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아, 저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네. 명시거리를 꼭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빛의 조명에 따라서 이렇게 빛을 잘 조명을 맞춰서 사용해야 하고 이게 뭐 1시간 공부했으면 10분, 20분 쉬어가면서 이렇게 눈을 잘 피로를 5분 주는 채 충분한가요? 네네. 네. 잘 풀어주면 참 좋다. 그리고 비타민 A를 복용하게 되면은 야맹증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어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눈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좀 이렇게 자세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눈은 우리 몸 전체의 그 신경 분포에서 볼 때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 신경이 굉장히 중추신경도 말하자면 저기 peripheral 말초신경 뭐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은데 70% 이상을 눈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눈이라는 것은 저기 뭐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두 눈인데 그 눈을 잘 예방적으로 잘 간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세 가지 또 네 가지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요즘 그 라식이라든가 라섹, 그 다음 노안수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아시려면 눈의 구조를 조금 아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눈의 구조를 그냥 대강 한번 이렇게 하면서 말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눈은 저기 그 동그란 그런 아이 소켓 들어가서 동그란 모습으로 제일 앞에 이제 눈 렌즈가 있고 제일 뒤에는 이제 시신경이 분포되어 있죠. 앞에서 빛이 렌즈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 그 뒤에 상이 그 제일 뒤에 시신경 가까이 있는 망막에 상이 이미지가 이제 나오면 그것을 우리 뇌가 그걸 이제 분석하고 이해해서 얼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뒤에 그 눈에 그 세 가지 막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네. 그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은 이제 공막. 그래서 하얀 것이 공막입니다. 스크리어. 그것이 이제 앞에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우리가 봐도 눈동자 제일 가장자리에는 하얗게 보이는 것이 공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막 안쪽으로는 코로이드라고 실핏줄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까마스름한 그다음 막이 있는데 그 안에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서 앞뒤로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죠. 네. 그 다음에 더 그 안쪽으로서는 망막이라고 해서 레티나 그 안에 그 이미지가 상이 붙을 때 거기를 통해서 우리 뇌가 그걸 이해하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뒤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눈을 보면 가운데가 이제 조그만 동그란 그 뭐고 이제 눈동자, 네. 큐필, 동공이라 그러죠. 네. 네. 동공이라고 있는데. 그 동공은 사실은 구멍이지 아무런 어떤 기관은 없는 것인데 그 동공 바로 이제 그 시작하는 부분이 홍채라고 있습니다. 홍채, 아이리스. 그 홍채의 색깔에 따라서 뭐 뉴질랜드 사람들은 파란 사람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은 까맣고 홍채의 색깔로 인해서 그 눈에 우리가 볼 때 눈이 파랗다, 뭐 까맣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홍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면으로 이제 보면은, 전면으로 보면, 거기에 이제, 전면을,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렌즈가 있는 거죠. 예. 그 홍채 이제, 앞에, 예,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 앞에 홍채가 있는 겁니다. 네. 예, 렌즈가 있고, 그 앞에 이제 홍채가 있어서 렌즈 앞을 이제 그 빛을 조절하는 것이죠. 예, 카메라처럼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빛이 이제 세면 좁혀가지고 광선이 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리개 역할하는 것이 홍채 아이리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는 이제 동자니까 아무것도 없죠. 네. 예, 그 다음에 렌즈 그 앞에 그 이제 뭐가 있는 거 하니 그 앞에 각막이라고 있어요. 각막. 코니움이라고 그러는데 이 각막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라식스라든가 라섹이라든가 이제 그런 수술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각막이라고 있어요. 이 각막에는 시신경이 없기 때문에 각막을 이렇게 우리가 수술적으로 다쳐도 통증은 못 느낍니다. 아, 네. 네, 다른 데는 느끼는데 이 각막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예, 각막을 입고 그러면 이제 각막이 이제 사실은 제일 앞에 있는서 보이는 거냐. 그런데 물론 이제 가운데 부분에 봐서는 앞을 앞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더 앞에 결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막 컨정타이버. 이 결막이라는 것은 이 각막 전체를 앞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그 각막의 그 하얀 부분에 그것만 내놓고 그것만 빼놓고 그 주위에서부터 이쪽 바깥으로 이제 커버를 합니다. 눈. 그러니까 쉽게 하면 왜 결막이 왜 있느냐. 바깥에서 이물질이 들어올 때 박테리아나 먼지나 이런 것이 몸에 얼굴 눈에 들어오면 이것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막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각막의 일부분은 이제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그 가장살에서부터 이 결막이 붙어가지고서 이것이 눈 앞에 전체를 다 커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커버하냐면 우리 눈 바깥에 보면은 살이 있죠. 네. 예, 이게 이제 눈꺼풀이라고 그러죠. 눈꺼풀 윗 눈꺼풀이고 아래 눈꺼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결막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눈동자의 그 코니어 이 각막을 이제 싸면서부터 바깥으로 퍼져가지고서 위에 있는 그 어퍼 아이리드 위에 아래에 있는 눈꺼풀을 안으로 쌉니다. 네, 보호해 주나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결막이라는 것이 눈 동자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례까지 이게 90도 이상 돌아가지고 위로도 아래도 해가지고 이게 말아가지고서 이 사례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눈의 기본적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세 가지의 뭐 공막, 혈관, 무슨 망막, 렌즈 뭐 이런 거 있지만 이 결막이라는 것은 그 외부의 엑스트라입니다. 부수적인 기관이지 눈 자체의 기관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제 결막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결막염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막염이라고는 나는 잘들 이렇게 안 해요. 네. 네. 왜냐하면 눈의 대부분이 결막이 다 쌓아가지고 있고 앞에 빛이 들어가는 그 부분 각막만 약간 오픈돼 있고 나머지는 다 결막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든가 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결막염이 생긴다 그러면 눈이 충혈되죠. 네. 가렵고 네. 또 눈물 날 뿐만 아니라 눈병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혈관들이 네. 이게 부풀러가지고 눈이 빨갛게 보이죠. 그건 전부 다 결막에 있는 혈관들과 결막에 이물질의 그 반응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눈병으로 그러면 결막염을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지 안에서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예, 그래서 눈병 난다. 그러면 결막염이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다 뭐 크로암페니콜 항생제를 물 적정을 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항생제를 먹기도 하고 이제 뭐 연골 바르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런 모양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이제 또 제가 대학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 렌즈 안에 렌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시선경까지 가려고 그러면 커다란 공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렌즈 그 저기 막이라는 것은 다 얇은 거기 때문에 주로 눈동자의 큰 볼륨에 다 채우려고 그러면은 뒤에 렌즈 뒤에서부터 망막 사이에는 큰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 말하니 초자체라는 물 같은 것이 그 들어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이것이 이걸 통과해서 망막에까지 뒤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맑은 물로 그 초자체라고 그러면 미트로스바디라고 하는데 초자체의 그 리퀴드가 액체가 그 안에 꽉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러면 렌즈를 중심에서 뒷부분이 이제 초자체가 대부분의 큰 면적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채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 렌즈에서부터 앞에 각막이 있지 않습니까? 각막에 또 이런 그 체인버 방이 또 있어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부분은 전방 렌즈를 중심에서 뒤는 후방 그래서 눈 앞에 눈 뒤에 뒤에는 큰 공간이 있지만 앞에는 또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이제 레크레마 글랜드라 가지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네. 예. 눈물을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요. 위에 위에서도 나오고 안에서 나오고 두 군데입니다. 네. 예. 눈에서 그래서 그 눈이 앞에 체인버 앞에 비친 체인버 안 전방이라는데 거기에 채우고 그다음에 예, 물이 아, 이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이게 옆으로 타원 용어도 있는데 안에 안쪽도 있고 바깥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안쪽에서 거기에 구멍에 있어가지고 눈물이 예 흘러가지고 가지고 그 안에는 구멍으로 들어와서 코로도 빠져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서 네이저럴 레크리멀 글랜드라고 해서 레크리멀 글랜드는 그 눈물샘이에요. 네. 눈물샘인데 눈물샘이 나와가지고서 이 관을 통해서 어디 관이냐면 이 눈물 레크리멀 글랜드 이 그 말하자면 눈물샘에서부터 코의 안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예, 울린다 그러면 목젖을 뒤로 눈물이 이렇게 삼키게 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아, 이 참 약간 솔트가 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사실 콧물도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눈물이 안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마치 이게 우리가 콧물 나오는 것도 좀 느낄 수도 있는데 해결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라이소좀이라는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밖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쉽지 않습니까? 네. 외부 능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눈물샘이라는 것이 항상 씻어줍니다. 우리가 울 때 감정적으로 슬프거나 기쁘거나 너무 기쁘거나 막 그럴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극이 돼서 눈물이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안에는 라이소좀이라는 앤티바디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를 죽이죠. 네,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이걸 레크리마 글랜드가 이러는 눈물샘이 눈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도 있어요. 바깥에 어디 있는 거 아니? 눈꺼풀 위에. 네. 바깥에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먼 쪽에서 예, 이게 레터럴 사이드. 이 바깥쪽으로 외벽 쪽이네. 위에 눈꺼풀에서 제일 끝에 부분. 그쪽에 있고 또 하나는 지금만 더 크다라는 것은 안쪽에. 한 눈의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눈물을 막 흘리고 이제 그런 게, 왜냐하면 그 네이저 레크레마 그 이 눈물샘에서 코로 내려오는 그 곳에 관략근도 있고 조그만 가는 관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이 있는데 네. 그 관에 나오는 그 점막 뮤커스 점막이 우리의 그 상기도 이 코하고의 그 점막하고가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감기가 걸렸다든가 좀 염증이 생기다든가 이 코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이 관이 네. 이게 두터워져가지고 그걸 막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바깥으로 나오지만 네. 대부분은 이 코 안으로 들어가지고 목젖으로 뒤로 우리가 삼키게 되는데 이 감기가 들고 심하면 같이 이 점막이 이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이 코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이 눈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두터워지면서 이 관략근이 꽉 이렇게 졸라매는 거예요. 아, 답답하게 그래. 예. 그래서 그 눈물이 들어가지 들어가야지 목조서 내려가는데 네. 바깥으로 흘러나오죠. 네, 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사랑하지만도 말씀을 드리면 뒤에 있는 그 체인버 뒤에 있는 공간 렌즈 뒤에 또 렌즈 앞에 있는 공간 조그만 공간 이 두 공간에 물이 있어서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이 렌즈가 앞 뒤로 이렇게 휘어지지 않도록 네. 그렇죠? 적당한 압력을 있었기 때문에 이 렌즈가 자기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뒤로도 밀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게 이 잘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와, 그래서 네. 이 렌즈가 이제 두꺼워졌다 가늘어졌다 그런 거죠. 그 두꺼워졌다 가늘어졌다 하는 것은 무슨 근육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것이 모양근이라고 양쪽으로 잡아 당겨서 잡아 당기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아, 그래서 네. 근거리 작업 공부할 때는 이 렌즈가 이게 네. 두껍게 해주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멀리 볼 때는 얇게 해주고 네. 이제 이런 작동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시 그러니까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것을 이 모양근이 그래서 이 모양근을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네. 이걸 풀어줘야지 근시가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한 시간 정도 공부하면 한 5분 정도는 멀리 이제 쉬는 거. 쉰다는 건 먼 산을 바라보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근시가 좀 덜 온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의 하나가 눈인 것 같아요. 뭐, 네. 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지만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을 또 많이 우리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아,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네. 그냥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눈. 이 눈은 세상을 관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소와 뱀의 눈을 비교해 보면 느낌이 오나요? 눈이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눈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 같지만 눈은 사실 뇌의 일부분인 것이죠. 비유하자면 뇌는 컴퓨터, 눈은 모니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의 눈빛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할 때의 눈빛은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것이랍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눈은 정말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어떤 마음이든 간에 표출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 여기 내용이 맞나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너무 표현하셨는데, 네. 예, 그 뭐 해방적으로 그 생리학적인 것까지 네. 포함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너무 너무 재밌어서 예, 오늘 눈에 네. 관련된 얘기라 잠시 쉬어가는 코너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 라식 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콘 저기 그 각막이죠. 네. 각막을 이제 만져서 우리가 눈 조절을 하는 것이 이제 라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라식이라는 것은 LASIK죠. 예, 라식이라는 것은 LAS면 레이저의 그 앞에 무리를 짜는 겁니다. 레이저로 이제 하는 것, 수술을 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레이저를 통해서 에다가 저기 인포메이션을 다 기입해 놓고 예를 들어서 아 1.0으로 해달라. 예를 들어서 네. 아 나는 1.5가 좋겠다. 와, 네.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1.5로 세게 하면 나중에는 그 좀 뭐랄까 너무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1.0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 1.0도 잘 보이니까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너무 샤프하게 하지 않고 조금 여유를 두게 하기 위해서 1.0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각막을 가지고 제가 만지는데 그 라식이라는 것은 LASE, 에피시리엄이라는 것은 그 표피란 뜻입니다. 네. 예, 살. 그러니까 현미경적으로 볼 때 살을 보면은 에피시리엄 가장 그 표는 표층에 있는 그 뭐 에피시리엄이라고 해서 이자를 이제 예, 딴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레이즈. 어쨌든 간에 그런 라식이라는 그 수술은 이 바깥에 있는 각막을 저기 이걸 우리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이 근시를 보통 라식을 하거든요. 원시는 라식을 수술을 안 합니다. 그죠? 예, 근시를 수술한다는 말은 뭔가 하니 근시라는 것은 바깥에 우리가 근시에 안경을 쓸 때는 렌즈가 원목 렌즈를 쓰는 것이죠. 볼록 렌즈는 노안대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근시인 사람들은 예, 이게 볼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목해가지고 주위가 더 두껍고 가운데가 얇은 거. 이것이 바로 근시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오목 렌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볼록 렌즈의 반대죠. 네. 이 볼록 렌즈를 이제 예, 반대로 쓴다는 거는 이 뭐예요? 이 저기 각막을 각막의 두께를 가운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다리를 놔두고 네. 가운데를 잘 분포 있게 아주 알맞게 그 눈에 맞춰서 얼마만큼 잘라내는가 갈아내는 거예요. 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안경을 낄 때 근시가 이 오목 렌즈에 있는 그런 내용을 이 각막에다가 붙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밸런스로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안경 안 쓰고도 각막이 그 밖에는 저기 오목 렌즈를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예, 깎아준 머리면서. 아, 그렇군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라식인데 라식을 이게 방법이 그 바깥에 될 어떤 간에 바깥에 외부에 가까이 있는 것이 각막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각막을 바깥을 잘라주는 것은 사실은 엑스멀레이저라고 이 라식스 나오기 전에 수술 단계가 엑스멀레이저라고 했어요. 지금 그거 안 합니다. 엑스멀레이저라는 말은 뭔 거니 라식이나 엑스멀레이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초창기에는 엑스멀레이저라고 했는데 이 각막의 바깥 부분을 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쉽죠? 네네. 그냥 뭐 눈에 마취하고서 바깥에만 이렇게 좀 잘라주면 네. 끝나니까. 근데 뭐가 단점인 거 아니? 이거를 한꺼번에 수술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왜냐? 한쪽 수술을 하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바깥에서 박테리아나 이물질이 들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일주일 동안을 완전히 눈을 이게 붕대를 감아가지고 막아놉니다. 네. 그냥 바깥에서 박테리아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안대를 이제 붙여두는 거예요. 네. 수술 한꺼번에는 못하고 또 이거를 바깥에서 균이 안 들어오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옷을 타지도 말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 말라. 극장도 가지 말라.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먼지가 안 나는데 조용하게 깨끗한 데서 일주일 동안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면서 아무니까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붕대를 풀고서 그건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안 하는 수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때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안대를 일주일 동안 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게 뭔가 아니 안대도 불편하지만 수술을 한꺼번에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혹시 또 뭐가 좀 실수해서 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멀레이저를 밖에서 자르다가 그렇게 하질 않고 지금은 라식이라는 거는 이 저기 각막을 이렇게 자릅니다. 각막을 얇은 거지만 예, 예. 잘라가지고서 네. 그걸 이렇게 들추는 거예요. 네. 들쳐가지고서 이게 꺼내 이게 한쪽은 남겨놓고 네. 이렇게 열어가지고 네. 그 안에 바깥에서 했던 거를 안에서 가운데를 얇게 자르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라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수술하는 방법이라든가 효과 면을 보기 위해서 안에서 자르면 양쪽에서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붕대가 필요 없어요. 네. 안대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박테리아 방지가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냥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을 위로 들쳐요. 이게 조그만 걸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잡아 끌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어퍼 아일리드 눈꺼풀을 위로 들추면은 위에 공막이 하얗게 보이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 각막을 이렇게 열어가지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다시 눈꺼풀을 덮으니까 아무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로 해서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하고 그 수술하고 딱 나오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도 그런 수술을 했어요. 예, 가지고 이제 좀 근시가 있다가 네. 수술하고 나니까 아빠 저 간판이 보이네. 뭐 그래 보이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참 간단하고 편리한데요. 네. 혹시 무슨 후유증 같은 게 있나요? 후유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네. 예, 다른데 주로 제 얘기하는 것은 그 밤에 운전할 때 밤에는요. 이게 양쪽에 보이는 그런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도 보지만 가운데를 보더라도 저기 흐리게 약하게 좌우에 뭐가 이제 흐리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것이 줄어들어요. 잠깐. 네.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할 때에 이게 어떤 데는 좌우도 다 보아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데는 미스할 때가 있거든요. 네. 안 보일 때니까. 아. 그래서 신경을 좀 쓰고 이제 하면 되긴 되는데 네. 그리고 어떤 데는 조금 이제 아프다고도 그래요. 근데 아픈 경우는 보다는 오히려 그런 그 시야가 좀 좁아지는 느낌이 네.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딸이 이제 수술을 이제 했지만 아프지도 않고 또 뭐 운전할 때 뭐 불편하다든가 그런 컴플레인을 내가 못 들어봤어요. 아, 네. 예. 사람마다 다르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안구의 사이즈가 다르고 또 그런 구조가 조금씩은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좀 눈동자가 작다든가 약간 또 어디가 그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기계가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적응이 안 기계가 들어가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는 정도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라식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라섹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것에 그예요. 라섹이라는 것은 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꼴 갖추는 것인데 라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그것을 각막을 이렇게 약간 이제 잘라 가지고 들쳐서 그걸 이제 이렇게 꺼내 가지고 약간 거기를 이제 만져가지고 깎아낸다든가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심플한 거예요. 라섹이라는 것은 라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렌즈 각막이라는 것도 렌즈의 앞에 부분이 있는 하나의 투명한 그런 그 막인데 네. 그것이 너무 얇아서 아. 그걸 깎아내면 구멍이 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그런 뭐 특별하던 그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눈동자가 좀 적어서 거기에 기회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불편한 데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더 특별하게 기본은 이제 라식이나 갈고 깎아내는 건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이걸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 라식을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더 이제 그 레이저 가지고서 그걸 모디파이 합니다. 그걸 더 이렇게 좀 두껍게 한다든가 강하게 한다는 그런 모습을 그 현대의학을 통해서 그걸 이제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경우는 이제 첨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더 깎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레이저로 그걸 좀 만져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테크닉한 것이 필요하죠.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심플한 라식만 했었는데 라식을 하기도 하고 싶은데 못한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과격하게 운동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조절해서 좀 많은 테크닉을 하게 좀 만져줘야 돼요. 다 이게 좀 알맞게. 네, 그리고서 네. 붙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냥 잘라가지고 붙여주는 거하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하고 그러니까 보통 할 수 있는 부분이 보통은 라식이 아닌데 그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많은 부분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나 심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더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라섹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더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거 더 있죠. 예, 그래서 네. 비싸고 네. 시간도 라섹은 하루만 돼 하루만 있으면 지나면 됩니다. 근데 네. 라섹 일주일 걸려요. 통증도 좀 있어요. 네. 시간 왜냐하면 많이 만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그 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네요. 네. 그 노안 수술도 있어요. 네, 저 아주 많이 궁금해요. 네. 네. 이 노안 수술이라는 건 그 보통 이제 근시 수술학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노안 수술 노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앞에 있는 그 그러니까 우리 저기 물체를 볼 때에 이 눈의 그 직경이 있잖아요. 앞에 렌즈에서부터 망막의 거리라는 게 엑시얼 그게 뭐가 저기 축이라 그러는데 네. 그 축이 이 노안이 되면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좁아져요 작아져요. 아 그러니까 렌즈에서부터 빛이 들어와 가지고 막에 망막에 거기에 딱 이미지가 네. 상에 생기면 그걸 시신경이 이제 깨닫고자 하는데 그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노안은 이게 말하자면 이제 축소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그 길이가. 네네. 그러니까 빛이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서 원래는 거기에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축소가 돼 있으니까 원래 상은 어디가 붙어 있어야 붙게 되는 거니 더 뒤에가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뒤에 있는 상을 앞으로 당겨서 그러니까 짧아진 그 저 길이가 네. 그 축이 짧아진 것으로 상을 옮겨봐야지 선명하게 나오지 나오긴 나오지만 흐리게 나오잖아요. 네.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네. 왜냐하면 네. 뒤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상을 앞에 있는 상으로 당겨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볼록렌즈를 쓰는 거예요. 볼록렌즈를 쓰면 가운데는 꼭 같은데 이 위에 그 아래 좌우에 있는 빛은 들어와서 굵을수록 빛은 더 이게 꺾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상을 앞으로 당기려고 그러니까 이 렌즈가 두꺼워져야지 이 상이 그 길이가 짧게 들어가서 상이 맺힐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눈에다 그 볼록 렌즈를 넣어주나요? 결국 이제 이론이 그거예요. 네. 네. 볼록 렌즈를 안경으로 쓰는 사람을 네. 안 쓰게 하기 위해서 네. 렌즈를 안에다 집어 넣으려고 그러면 우리 몸에는 본연의 렌즈가 뭐가 있죠? 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렌즈를 더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갖다 더 붙여주나요? 네. 오리지널에? 붙여주는데 네. 그렇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가 노화는 언제 저기 하게 되는 거 아니?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 뭐가 생깁니까? 렌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흐리. 흉탁해지죠. 네네.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걸 뭐라 그러죠? 카타락트. 백내장이라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점점점 이 백내장이 생겨요. 정도는 다르지만 다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백내장 그 말하자면 렌즈가 흰자질 것 같은 거예요. 네. 우리 달걀을 처음에는 좀 잘 투명하잖아요. 흰자야. 네. 네. 그러나 우리가 물에 끓이면 어떻게 되죠? 하얘지죠. 하얘지죠. 네. 그러니까 이 눈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흰자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잘 트랜스페런트, 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밖에는 자외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적외선, 자외선이 침투해서 이 렌즈를 자꾸 호탁 시키는 거예요. 열을 주고 네. 자외선을 주면 이것이 맑았던 것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흐려지면서 그 마치 달걀 흰자위가 그 뜨거운 물에서 혼탁 하얘지는 것처럼 이게 하얘지는 거예요. 네. 심하면 우리가 봐도 저 사람 눈이 하얘네. 이게 완전한 심한 이제 뭐예요? 백내장이에요. 예, 하얗게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본인도 모를 정도로 이지만은 이게 혼탁해오는 정도가 있어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백내장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네. 이걸 이제 혼탁이 오는데 나이가 이제 들면서 60에서부터 이제 많이 오죠. 예. 그런데 이 혼탁한 렌즈를 치료하는 백내장 수술은 옛날에는 그냥 떼어냈어요. 제가 파키스탄에 있을 때 에슬라바드 북쪽에 아프가니스탄 네. 접경에서 저가 있었는데 네. 그때 보니까 그 의사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네. 완전 아침 4시부터 네. 8시까지 500명을 탁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그때는 그냥 렌즈를 빼주는 거예요. 그냥 네. 간단하게. 돈도 없는 사람이고 무료로 그냥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야외에서 그냥 수술하는 거니까 큰 천막 같은 걸 쳐놓고서는 쭉 일렬로 그냥 10명씩 딱 눕혀가지고서는 그냥 보조 가운데 마취하고 닦고 그다음에 의사는 탁 찔러가지고 뽑아주고 또 가고 그러니까 500명을 아침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4시간 동안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옛날에 그냥 뽑았는데 뽑아놔도 괜찮죠. 아무 문제 없어요. 뽑아내도 그냥 볼 수는 있어요. 예, 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혼탁한 곳이 있기 때문에 뿌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만 뽑아줘도 공짜로 해줬어요. 그들 뽑아주면은 보이니까 네.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은 더 잘 보이고 잘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아티피셜로 넣는 거예요. 인공 네. 렌즈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인공 렌즈를 넣는 방법은 렌즈가 그냥 렌즈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캡슐이 있어요. 막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뭐냐면 리퀴드, 액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렌즈를 지금 만약 뽑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요거를 이제 좀 잘 수술하려면 시린지, 그 저기 주사 바늘 가지고 찔러가지고 쭉 뽑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통하던 렌즈가 짜부러지죠. 납작해지죠. 네네. 거기다가 인공 렌즈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볼록하기가 보통 때의 그 렌즈의 두께보다 어떻게 돼요? 더 두껍게 넣어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카타락트, 이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 노안 수술을 할 수 있지 렌즈를 다치지 않고 백내장이 없으면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다 노안이 생기니까 노안에는 백내장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백내장하고 또 그 원지 수술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렌즈의 두께를 더 두껍게 네. 바깥에 렌즈를 쓰는 것만큼의 도수를 집어넣어서 볼록하게 하면 네. 그것이 바로 노안 수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나요? 아 저도 수술했어요. 네. 네. 네.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네. 원래 좀 뭐 눈이 좋아서 안 썼었지만 네. 그래도 지금 70이 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뭐랄까 조금만 글자 네. 보면 돋보기를 이제 가끔 끼고 타거든요. 그런데 그 수술하고 나서 네. 그 돋보기 돋보기 안녕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도 한 몇 년 지나가니까 몇 년 한 3년 됐나요? 2년인가 지나가니까 또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돋보기는 너무 두껍고 안 네. 되고 네. 약한 돋보기를 가끔 끼웁니다. 네. 아, 굉장히 편리하시겠어요. 네. 지금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연세가 좀 더 있으신데 굉장히 편리하게 사시겠어요. 음악 듣고 다시 만나요. When I can't breathe and when I'm tired, you're my salvation. Oh my Lord. 레이첼이 여러분들께 청취자 여러분들께 눈병이 걸리지 않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아, 첫 번째는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면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사용하셔서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눈병 유행 시기에는 수영장 등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렌즈를 낀 채로 세수하시면 안 되고요. 위생용품은 개인 것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눈병 환자들의 생활 수칙이 있는데요. 눈을 과도하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술은 절대로 구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눈 주위를 찜질해 주시면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염의 차단을 위해 손을 깨끗하게 씻고 꼭 개인용품만 사용해 주시면 아주 눈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눈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오늘도 선우형식 목사님 모시고요. 이제 눈에 대해서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노안 수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제가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예, 파키스탄에서 좀 선교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아, 그때 제가 듣기로는 파키스탄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적은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또 특별한 경험을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요. 네. 네네. 어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예, 파키스탄은 이제 원래 무슬림 나라죠. 아시다시피.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1947년도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슬렘 나라였지만 영국이 이거 지배하면서 영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많이 인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낸 동안에 그 대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제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제 교회도 짓고, 자, 아름다운 정말 이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 못지않게 정말 고색 차이는 하지만 아름다운 교회들이 크고 웅장한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라치라고 해서 제일 남단의 항구 도시에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 4년 반 저희가 이제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뭐 병원을 이제 하나도 뭐 저리 짓기도 하고 또 이제 언어도 배우면서 환자를 이제 우르두 이제 말로 환자도 보고 하면서 그때 이제 겪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 모슬렘이란 그 컬처랄까 그런 종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식은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막상 거기 가서 제가 또 깨달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거기 현지인 예배를 이제 드렸죠. 거기 이제 파키스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지금 그 파키스탄의 그 법에는 기독교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2% 이제 있는데 그분들은 이 정부에서 자기의 그 기독교로서의 그 역할이랄까 종교를 그대로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예, 그러나 개종을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전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파키스탄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뭐 친척이나 뭐 이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거는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뭐 개종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듣고서 그러면 개종하면 그것이 불법이에요. 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탄압하고 예,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독교인을 인정해주고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교회는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개종이 안 되고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국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에 우리가 거기 가면 주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이제 다른 나라도 뭐 그렇겠지만 파키스탄에서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뭐 선교사라는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우리는 의사로서 또 뭐 의료인으로서 이제 가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왔는가 다 알고 있죠. 그 자기네 리스트에 올려놓고 다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 이런 팀들이 여기 와서 이 파키스탄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에 지나치게 뭐 전도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재가 오고 또 예수님을 믿는 걸 알지만 우리처럼 의료인으로서 봉사하고 도우면 우리나라에서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걸 허한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선교사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도 우리는 저기 뭡니까 워크퍼밋을 가지고서 일을 하면서 해마다 이제 갱신하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제재는 받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거기는 현지에 그 파키스탄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교회가 이제 가난하니까 교회를 이제 짓는 가운데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방에서 마당에서 50명 정도 됐어요. 네. 목사님이 이제 파키스탄 말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저희는 땅바닥에 이제 그냥 앉아 있었죠. 돗자리 네. 같은 거 다 깔고서 네. 이제 뭐 우리 식구들 저 땅바닥에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그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곡전 없어요. 곡전은 없고 그냥 이렇게 글자만 우리도 글자만 돼 있는데 그거를 앞에는 펄빛 그 단상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네. 찬송가도 한쪽에 쌓아놓고 네. 한쪽에 성경도 쌓아놔요. 네. 그래서 저 자기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교회 게 아닌데 저게 쌓이는가 그래 봤어요. 그래서 무슨 그 지났죠? 예배를 보는데 찬송을 들여 찬송을 불렀어요. 그다음에 내려놨는데 찬송가를 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단상으로 나가가지고서 다 뭐 자기 건지 뭐 뭔지 모르지만 찬송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찬송가를 불렀어요. 네. 찬송가 끝났어요. 네. 근데 또 끝나니까 찬송가를 다 앞에 가가지고 또 다들 놓는 거예요. 아, 아까 단상 위에요. 단상 위에 있는 네.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일부러 소란스럽게 일어나. 이거 정도는 말이죠. 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또 앞에 나가서 성경들을 다 찾아가지고서 쪼르륵 가지고 와서 또 보고 다 보고 그러니까 다 놓고 말이죠. 네. 찬성과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왜 부산스럽다. 왜 저럴까. 저 궁금했어요. 그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모슬렘의 문화는 이 성경, 찬성 이런 것은 아주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땅바닥은 더러운 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바닥에 들어서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다 상에다가 단상에다 놓고 그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런 말 알았는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얼마 있다가 제가 그 파키스탄은 대리석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대리석이 많아요. 흔해요. 싸고. 예, 그래서 거기 그 대리석에 대한 그 층층대 그 큰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약속을 한 상태에서 기다렸어요. 같이 갔던 우리 교인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그 사람 만나려고 이제 기다렸는데 안만 기다려도 오지라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리석 있는 층층대 한쪽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노트가 있었어요. 네. 노트를 놓고서 거기 앉았죠. 깔고 앉으셨군요. 깔고 앉았죠. 네. 네, 차니까. 네. 아, 그랬더니 그 친구 그 같이 있는 교인이 빨리 일어나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모슬렘들이 이거 보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노트 이런 생각 이런 네. 책들은 네. 굉장히 높이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궁둥이로 깔고 앉으면 네. 이거는 무시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데 그렇다고 이거는 깔고 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뭐 물질적인 그 노트 종이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네. 그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런 데서도까지도 우리 신경을 쓰고 따라줘야지 된다 네. 싶어서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예 생활을 네. 이해해야지만 이렇게 많은 전도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 말씀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네요. 재미있고 그 생각에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네, 네.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책 같은 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 네, 하는 또 그 부분은 또 어떤 면에서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오늘 너무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들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제 눈 옆에 있는 네. 귀에 대해서 네. 다음 주에. 병원에서는 좀 이비인후과. 아, 맞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지하고 감동적인 눈빛으로 나의 진실을 전달하며 아름다운 눈인사를 나누며 한 주간도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레이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